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시에 음악을 들려주는 세상 시장, 예, 소병익입니다. 예, 한 주 또 보냈네요. 전주에는 제가 아들내미 쓰러는 관계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주 또 한 주만 남아 있네요. 어찌 됐든 간에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새 출발, 월요일부터 새 출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은 자신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마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생각은 우물을 파는 것과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흐려져 있지만, 차차 맑아지니까요. 살다 보면 진정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병은 육체의 병이지 마음의 병은 아닙니다. 성한 다리가 절룩거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리에 생긴 이상이지 마음에 생긴 이상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육체의 병 때문에 마음까지 고통받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도 남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병들면 무척 곤란한 일입니다. 마음은 우리 몸의 뿌리 같은 것이라서 뿌리마저 병들면 희생은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순수할수록 더 무게가 나갑니다. 마음은 팔고 사지 못하지만 줄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저도 살아보니까 이 마음의 병이지 마음의 병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카사블랑카. 최연이 부릅니다. 마음 변할 수는 없어요. 상처는 남지 않을 거예요. 잊지 못할 영화 카사블랑카 아픈 이별을 입맞춤이 얼룩져있는 카사블랑카 우리들의 마음은 슬프게 하네. 잊지 못할 영화 카사블랑카 아픈 이별을 입맞춤이 얼룩져있는 카사블랑카 우리들의 마음은 슬프게 하네. 우리들의 마음은 슬프게 하네. 아, 예. 카사블랑카였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친구였습니다. 감자와 고구마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찰떡이 앉아 있었습니다. 찰떡을 본 감자는 무거운 듯 감자에게 말했습니다. 감자, 야, 찹쌀떡이다. 정말 이쁘지 않니? 고구마, 이쁘긴 뭐가 이뻐? 감자, 저봐, 뽀송뽀송하고 하얀 피부를 가졌잖아. 고구마도 실은 속으로 질투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의 수다를 듣고 있던 찹쌀떡이 쑥스러워 그만 자리를 피하려 일어섰다. 그런데 찹쌀떡이 묻어있는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고구마와 거봐 화장빨이잖아. 웃기잖아요. 마음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깨달음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참된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마음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는 역경이 더 큰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집착하거나 화내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안달하고 있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매달리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꾸면 사람이건 물건이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질 수도 딱해질 수도 있지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내 생각이 한순간에 만든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면 그 두려움은 실상 별것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을 미리 상상하는 내 마음이 불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행복이란 순간순간 바뀌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해 보십시오. 삶이 바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진리를 찾으세요. 오직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마음을 다해 지금 이 순간 과거도 미래도 아닌 여러분의 현재를 충만하게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떠올리는 것도 미래를 당겨서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 아닐까요? 매우 진리에 가까운 글입니다. 더 소중한 것은 수천 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 주제에 수천 년을 살 것 같이 욕심을 부리는 모습에 애틋하고 아련함이 앞서는 느낌입니다. 이 글을 읽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네들은 오늘도 또 내일도 욕심을 낼 것임에도 틀리지 않는 현실이니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자, 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사랑만 해요 라는 우연히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우연히의 사랑만 해요라는 곡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 벅찬 감정이 인생에 희열을 안겨주며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꿈의 성질이 어떤 것이든 인간은 꿈을 꾸는 한 아름답습니다. 꿈은 팽팽한 현악기처럼 아름다운 음료를 내기 위해 삶을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작은 것까지 모두 아름다움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욕심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풀이하며 종착역에 이르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험악한 바위틈에 피어오른 한 송이 꽃을 볼 수 있음이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웠던 곳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마주보면 마음이 마냥 포근해집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리운 곳과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느 대상이 있다는 건 게 행복 아니겠어요? 자, 김범수의 하루를 색소폰 솔로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엘토 색소폰의 하루였습니다. 하루를 채우만 가는 게 아니라 채우고 또 비워야 되겠죠. 제 시간에 노래도 노래지만 이제 좋은 책도 하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이번에는 이런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열린 가슴으로 소통하라. 이 제목에서 말하듯이 뭐 그 국내 그 아주 굴지의 그룹인 이 그룹의 이철우 회장 사장님께서 낸 책인데요. 변화와 소통을 통해 초인류 그룹으로 이끈 이 경영 철학을 비교적 재미있게 쓴 책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의 삶이 유통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도훈 시장에도 적지 않은 그런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철우 사장님께서는 한 14가지의 제시어로 이렇게 해봤는데 그걸 한번 첫 번째 어떻게 소통할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물이 아래로 흘러 큰 바다를 이루듯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소통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변화하는 일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제 모 마트는 왜 꼴찌인가? 첫째 비싸다. 둘째 살 게 없다. 셋째 찾기 어렵다. 넷째 서비스가 엉망이다.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실천 후에 말해야 한다. 직원들은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따른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보면 왕왕 이제 부모가 자식들에게 타이르지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르죠. 변화는 몸으로. 2박 3일 해병대 훈련을 갔다 온 건데 변화는 몸으로. 영종도 해병대 국기훈련을 가서 정신교육과 담력훈련, 수상훈련, 생존훈련 교육을 마치니 사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의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변화하고자 할 때 머리보다 몸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저가 10배 보상하는 제도. 최저가 10배 보상제도. 최저가 보상제도는 고객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15억까지 가까이에 최저 보상액을 지급하고 얻은 교훈입니다. 꼴찌가 2위까지 올라섰다는 거죠. 이름으로 인해서. 자, 365 프로세스. 3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 6개월에 걸쳐 새롭게 변화하고 5년 안에 반드시 업계 1위를 한다는 거죠. 모 백화점의 경영자는 모 백화점 뭐 신세계 현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이며 미국의 노드스토롬 백화점입니다. 이런 그 백화점 그 세계의 그 우리 국내 백화점이 아니라 세계 굴지의 그 백화점을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하고 6개월에 걸쳐서 새롭게 변화하고 5년 안에 반드시 1위 업계로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거죠. 철저한 경영 현장 경영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현장에서 모든 것을 찾고 확실한 비전과 함께 공유하고 솔선수범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뚜렷한 목표와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책임을 이양하고 비전을 공유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그 회사의 주인은 바로 고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장 안에 머무르지 마라 하는 거죠. 매장 안에 몸과 마음을 매장시키지 말라. 고객의 생활에 더욱 다가가는 서비스. 고객 컴플레인 제로와 고객이 컴플레인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제로로 했다 이거죠. 오래 1등을 하다 보면 왜 1등을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상식을 뛰어넘을 때 감동이 오래 가죠.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이라는 게 있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이 백화점에서 저 배우는 고객 중심 세 가지. 서비스 감동, 다양한 상품 구색, 세련된 매장. 이세탄 백화점의 성공 사례를 다룬 책 두 권을 또 번역해서 출간했고요. 매일이 새롭다. 패션의 이세탄. 매일 새로워지는 기분.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고객 중심의 고객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하게 하는 그런 매장 운영을 했다는 거죠. 서비스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은 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일이 삶이고 삶이 일입니다. 이건 우리 저 신격교 회장님께서 한 얘기지만 행복하게 일하자 그래야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언어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문화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열정이죠. 여러 가지 이런 뭐 글로벌 경영의 무기 우리 역사 배우기 뭐 이런 등등 역사와 심리를 알면서 비즈니스가 달라진다는 그런 글들 프로는 반드시 성공한다.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아마추어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는 거고 이제 프로는 될 때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서 안 될 일이 없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팔 것인가 나를 팔 것인가. 이건 역시 외적인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적인 나의 모습은 어떤가. 사람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사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있는 사람,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자기 인생, 인격을 파는 게 더 훌륭하겠죠. 그 열린 가슴으로 소통하는 하라는 이 그 모 그룹의 이철우 사장님께서 쓴 이 책을 한번 권해봅니다. 또 노래 하나 들을까요? 이번엔 똔방가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똔방가카라는 노래는 가사가 굉장히 아주 익살스러워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 노랭이 속 욕심만큼 패더 불특 돈방가카 처리 가라. 남의 일에 사사건건 콩 놔라 판 놔라. 처음 만난 사람이면 있는 무게 없는 무게 안 쓰던 안경까지 끼워보고서 괜시리 재는 폼이 정말 못 말려. 우리 회사 부장님은 구렁이 속 나만 보면 구구절절 여자 타령 새빨간 옷차림에 짙은 향수 뿌리고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안 닦던 구두까지 닦고 신고서 으스대며 지낸 봄이 정말 못 말려. 이 가사가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거를 이제 테너 색소폰으로 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똥망각하였습니다. 며느리들의 영원한 유토피아 아랫목이라는 아주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설설 끓는 아랫목 아래 아랫목에서 삭신 좀 팍팍 지켜봤으면 지져봤으면 나이가 얼마 들지 않았는데도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우리네 한옥 온돌방에는 아랫목과 윗목이 있거든. 여기서 아랫목은 아궁이에서 뗀 불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가장 뜨끈한 곳이지. 또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면 주인은 그 손님에게 이리 앉으시라고 아랫목에 앉기를 권했고 손님은 괜찮다고 그 아랫목을 사양하는 게 예의였으니까 이 아랫목은 윗사람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상석이라는 뜻도 있거든. 하지만 요즘엔 보일러라고 하는 온돌 혁명으로 방바닥이 구석구석 골고루 따뜻하다 보니까 대관절 어디를 아랫목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게 있지. 뭐 텔레비전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랫목이라고 하긴 그래. 어머니가 앉아서 바느질을 하시고 아버지가 앉아서 큰 절을 받으시던 그 아랫목. 이 아랫목이 사라졌다면 상석 또한 사라졌다는 얘기이고 상석이 사라졌다면 얼음 또한 사라졌다는 얘기일 거야. 하여튼 그 시절 안방 아랫목에는 겨울철이면 요때기가 늘 깔려 있었지. 밖에서 연을 날리다가 또는 팽이를 치다가 들어온 아이들이 빨간 단풍잎 같은 손을 아랫목에 깔린 요때기 속으로 쓱 들이밀면 그 따끈따끈으로 꽁꽁 언 손이 금방 풀렸어. 아버지가 장에 가서 늦게 오시거나 잔치집에서 집에 가서 늦게 오실 때면 어머니는 그 따끈따끈한 아랫목 요때기 속에다 밥그릇을 푹 파묻어 놓고 손을 디밀어 밥그릇을 만져보시곤 또 만져보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셨지. 쌀랑눈이 창호지 문을 후두둑 들기는 밤에도 어머니의 그 괴력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아랫목의 밥그릇은 식을 줄을 몰랐을 거야. 저녁을 먹고 나면 남정네들이 마실을 나갔다가 안방에는 아이들과 여자들 뿐이야. 남정네들이 마실을 나갔기에 안방에는 아이들과 여자들 뿐이야. 아이들은 을 비롯해서 할머니와 어머니, 형수와 누나들만 남는 거지. 근데 이 가족 구성원 중에도 서열에 따라 누가 어디에 앉느냐, 그 위치에 이가 정해져 있거든. 일테면 지정석이 있다는 얘기야. 방바닥은 설설 끓는다 해도 한옥의 구조상 위풍이 있다 보니까 엉덩이 쪽은 열대지방, 허리 쪽은 온대지방, 허리 위부터 북풍 한설 시베리아 벌판이야. 이래서 일찌감치 이불을 깔아놓고 그 속에다 발을 디밀고 가족들이 삥 둘러앉거든. 아랫목에는 할머니, 안쪽에는 어머니, 부엌문 쪽에는 형수, 앞문 쪽과 뒷문 쪽에는 누나들이,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눈치껏 끼어앉아 물론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 녀석은 할머니 바로 앞 옆자리를 차지하느냐 하지만 아이들은 형수 옆이나 누나들 곁에는 앉으려고 하지 않지. 아가야, 배가 출출해 온다. 형수가 앉아있는 곳은 부엌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곳이고 누나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등허리가 썰렁해 오는 곳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외풍 때문에 등허리가 썰렁하든 발이 시리든 석유 호롱불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 방 안에서 얼음이 서걱서걱하는 동치미를 떠다 놓고 삶은 고구마나 물렁물렁한 홍시로 밤참을 먹는 풍경, 이 얼마나 훈훈하고 정겨운 모습이야. 안방도 내 차지, 부엌도 내 차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야. 고초 당초보다 더 맵다는 시집살이를 하느라 옷고름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그 시절의 며느리를 늘 아냐? 이 며느리들한테는 어서 안방을 차지해봤으면 하는 게 소원 중에 소원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며느리들은 안방 아랫목에서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수련회를 곧잘 가졌어. 비록 안방에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 해도 며느리는 안방 아랫목에 앉지 않는 게 우리네 가정법도야. 하지만 소망이 간절하다 보면 무슨 짓을 못할까. 시어머니가 뒷꿈치 예쁘게 보여주면서 출타를 하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며느리의 수련회가 그 안방 아랫목에서 펼쳐지는 거야. 실시 이불이 깔린 아랫목에 쏙 들어가서 90도로 돌아 놓으면서 빵틀에서 구워지는 붕어빵처럼 360도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놓으면서 이렇게 조교도 없이 머릿속에 입력된 교본만으로 수련료를 갖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 며느리 얼마나 무안할까. 어쨌거나 안방 아랫목은 며느리들한테는 무릉도원이었고 이상향이었고 유토피아였지. 우리 옛말에 아랫목만 따뜻해도 멸례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 여기서 멸례라는 거 집안에 동티가 생겨서 조상의 무덤을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랫목이 따뜻하면 집안이 아무 탈이 없고 그래서 만사 태평이란 얘기야. 이는 가옥에서 온돌을 중요시하는 온돌 문화가 만들어낸 얘기일 거야. 하지만 그 시절에 온돌방이라고 해서 다들 설설 끓었던 건 아니야. 이 집도 냉골이네 그리야. 이 집에 구들장이 사람 덕보게 생겼어. 구들장이 사람의 턱 본다. 사람의 등이 구들장의 덕을 봐야만 정한 이치인데 오히려 구들장이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한다는 얘기야. 하지만 냉골이면 또 어때? 아무리 방이 설설 끓는다 해도 가족 간의 화합을 하지 못하면 그 방 안은 썰렁하기 마련이고 반면에 아무리 방 안이 냉골이라 해도 가족 간의 화합을 잘한다면 그 방은 훈훈하기 마련이거든. 방이 춥다고 해서 보일러 태력만 할 게 아니야. 우리 온돌방에서 이 아랫목이 갖고 있는 상식적 의미, 우린 어렸을 적에 그걸 알고 자랐지.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정신없이 숙제를 하다가도 밖에서 어른들이 에헤 많은 기침소리와 함께 들어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아랫목을 내드렸어. 우리네 아랫목에는 단순히 따뜻한 곳이 아니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위아래를 가릴 줄 아는 칠서가 있었지. 그 시절 우리의 어머니들 아기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아?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누이시고 당신은 썰렁한 안문 저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우셔서 젖을 물리고 잠도 재우셨지. 그렇게 7남매 10남매를 키우면서 썰렁한 한기를 막아주시던 어머니의 등. 이제는 그 찬바람 때문에 어머니의 등도 왠지 구부정하게 보이실 거야. 전기가 데워주는 그 전기 보온 밥통과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더불어 우리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깃든 손으로 데워지던 그 아랫목의 밥이 같을 수 있을까? 정감으로 따지더라도 아랫목의 밥이 한숙 위야. 아내가 밥통에서 밥을 담아줄 때마다 아랫목에 밥그릇을 파묻어 놓고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는 건 왜일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런 게 옛 시절 배고팠던 시절이 우리 그 정겨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이런 글이 또 새소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지 않아요? 또 노래 하나 들을까요? 추억 만들기.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를 테너 색소폰으로 불었습니다. 테너 색소폰 연주곡입니다. 네. 추억 만들기였습니다. 아, 풀잎 끝에 맺힌 청초한 이슬방울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당신, 우리 친구 할래요? 이른 아침 창가를 들이우는 따사로운 햇살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당신, 나와 친구 할래요? 파란 호수를 닮아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멋진 당신, 우리 좋은 친구 해요. 당신이라면 사랑스러운 연인처럼, 때로는 다정한 친구처럼, 영원히 함께해도 좋을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좋은 친구 할래요? 친구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났을 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사람이 친구라고 그러네요. 그런 친구분들이 울림들께선 가까이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늘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친구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보시면 어떠실지요?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에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는 센스로 좋은 친구, 소중한 친구가 되어보시면 어떠실런지요? 아, 오늘 또 보너스 문자 띄웁니다. 친구에게 해를 선물합니다. 사랑해, 좋아해, 미안해, 감사해, 영원해, 내 친구여, 내 친구여야만 해. 친구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쉴만한 공간과 자유로움을 허락하는 사람이 친구래요. 어때요? 감사하죠? 아,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나이는 7을 더할 때마다 빛을 더해가는 옷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를 멋지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한 해, 두 해, 세월이 거듭할수록 매력이 더해지는 사람과 세상이 거듭될수록 매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치는 사람일수록 세월이 지나갈 때 그때마다 매력의 빛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치를 거듭할 때마다 빛과 윤기를 더해가는 온말이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기회가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를 거듭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거듭하는 기쁨, 그 기쁨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멋진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이를 거듭할수록, 실패를 거듭할수록, 예, 삶의 희망이나, 예, 경험을 거듭할수록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예, 조건이, 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아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그런 계획으로, 나이 먹을 때마다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생각으로 일이 많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틀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오늘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색소폰 솔로 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